어떤 말로 표현해야 이 감정을 알까? 어떻게 널 바라봐야 나의 마음을 알까? 너와 같이 계절을 겪고 너와 거리를 걷고 아주 천천히 너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 네가 어디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을게 난 네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 I will be with you 나의 마음은 그땐 너도